you're so sexy. It's time to show. Shrink. You are my sexy boy. 내 눈을 바라봐줘. 난 지금 너를 원해. My ex-boy. You are my sexy boy. 오늘 밤 너를 원해. 입술이 뜨거워져. Crazy. Crazy. Yeah. 오늘 밤 너와 난 눈빛으로 말해. 네가 뿌리 향수와 바디에 흠뻑 취해. 오늘 밤 클럽엔 난 슈퍼 섹스 보이. 한마디로 난 간지남. 너와 나의 교감. 다른 남자와 틀려 내게 먼저 다가와. 너를 내게 맡겨와. 천천히 느껴봐. 오늘 밤 너와 나 옷이 탈터럭 미친 듯이 춤춰봐. 야릇한 기분 느껴봐. Hey boy, hey girl, 섹스 cool baby. Hey girl, sexy cool baby. You are my sexy boy. 내 눈을 바라봐줘. 난 지금 너를 원해. My ex-boy. You are my sexy boy. 오늘 밤 너를 원해. 입술이 뜨거워져. Crazy. Yeah, 난 마법 같은 손길로 너의 몸을 붙잡고 흔들어. 너의 흐르는 땀방울 깊게 팽. 너의 가슴이 내 몸을 흔들어. 타이트한 블루진 너뿐 하이힐. 넌 예쁨에서 잡아진 각성미. 까맣게 탄 피부와 촉촉한 입술로 날 유혹하는 넌 참고 멋진 캣. 난 오늘 너의 남자 섹스 플레이어. 이 밤의 끝을 잡고 오늘 밤 리듬에 못 맡겨. 날 느껴 살며시 난 널 벗겨. 난 다른 남자와 틀려 내게 먼저 키스해. 넌 너의 ex-boy. 넌 오늘 나는 있어야 돼. Hey girl, sexy cool baby. Hey boy, hey boy. Hey girl, sexy cool baby. Sexy.